자, 이번엔 내 차례야. 우리 둘이만 여기 있네. 예. 우리 둘이. 엘프와 슈퍼주니어 영화 둘이. 자, 여러분, 슈퍼주니어 영화 엘프와 둘이 함께하는 노래예요. 너 없이 혼자서 난 아무것도 못해. 너 없는 내 하루가 이렇게도 긴데. 너 없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는 도무지 난 이해조차 안 돼. 가만히 귀 기울여 내 심장의 소리를 들어봐. 내 마음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네가 사나봐. 두 눈을 감으면 언제나 네가 보여서 매일 밤 꿈속에도 우리 늘 함께였어. 너의 곁에 있을게. 이제는 매일 밤 너를 바래다 줄게. 한 숨도 어떤 날이라도 네가 보고 싶다면 뛰어갈게. 너의 사랑이 나에게 항상 편안한 휴식이 되어주니까. 감사합니다.